질문. 영화를 제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답글 하나.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는 것. 두 번째, 초심. 세 번째, 항상심.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스태프들의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 게시판에서 살짝 엿본 글들이었어요. 영화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것, 초심, 항상심.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는 것. 다들 첫 번째로 그걸 꼽았네요. 달리 말하면요, 영화 현장에는 처음에 그 마음, 그 꿈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겠죠. 그 짧은 글 속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꾸었던 그 꿈을 변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시련. 하지만 결코 그 시련에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지구를 지켜왔습니다. 영화음악 오늘 첫 곡, 꿈을 버리지 않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린 곡이었는데요. 부르의 명작에서 나왔던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삼류 영화 감독이지만 그래도 박중훈은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가 영화 속에서 여러 번 연주돼서 나왔었는데, 바나나 우유와 함께 이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고급스럽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꿈, 누구에게나 꿈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계속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도 이 음악이 나왔었죠. 자, FM 영화 음악 오늘 시네필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한 어떤 대변자가 될 거예요. 그런 분을 모실 텐데요. 먼저 FM 영화 음악 오시는 길부터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오시려면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시면 되고요. 엽서나 편지로는요, 우편 번호를 151-600번 적으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그 최종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연말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요, 10개 부문, 일단 부문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오셔서 청취자 영화상 부분에 그 10개 부문에 대해서 올 한 해 개봉한 영화에 한해서 여러분이 영화들을 올려주세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자, 제가 한참 전에 편지를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고경혜 씨 편지요. 엄청나게 저한테 시비 거는 편지예요, 사실.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 이분을 모시고 고경혜 씨의 사연을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권유린은 대한민국 아싸리 영화판에서 늘 자행됩니다. 정말로 쌈마의 감독들이나 촬영기사들은 신인 여배우들과 잘 궁리만 하고 제작비 삥땅치기 좋아하고 1년 연봉이 500만원 안팎인 연출부와 기타 스태프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는데 6개의 시선을 보고 감동받은 영화음악 여왕으로 군림당하는 자는 온실 속 어두운 극장에서 가난함, 리얼리티와 고통도 영화로서만 즐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좋아하는 심야 라디오 DJ에게 이렇게 시비 걸고 있습니까? 영화 좋아서 몸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해서 심통이 나서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적 없었던 영화만 좋아하던 그녀.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아닙니다. 한 달에 뼈 빠지게 좋아하는 영화이라고 30만 원 받고 월세 내고 쌀 사고 술 마셔봐요. 나처럼 될 거예요. 하셨나요, 고경혜 씨? 그래요. 고경혜 씨의 목소리를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인 안영진 씨를 모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아요. 영화 밖에 영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영화를 보고 감동받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로서만 즐겨요. 방송도 그래요. TV를 보고 욕하고 웃고 때로는 감동받고 때로는 쓰레기라고 욕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보면 즐거울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스크린 뒤의 이야기들을 FM 영화음악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죠.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Day for Night, 사랑의 묵시록 중에서 조르지 딜루리가 음악을 맡은 Grand Quarter 들어봅니다.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지난 12월 5일에 창립한 한 협회의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한국영화제작부협회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할 때 영화의 얼굴이 되는 배우나 혹은 감독 말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화 뒤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 안영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영화제작부협회라 어떤 건가요? 말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 그대로 영화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파트 중에 네. 제작 파트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네. 지켜내는 협회입니다. 예, 권익을 지켜내는 협회라.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언젠가 그 비둘기 둥지라는 예, 예. 그 모임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한국 영화 80년사에 있어서 최초의 스태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네. 문구를 읽었거든요. 예, 예. 반란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존의 어떤 영화에 종사하시는 감독님들이나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반란의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태프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반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네요. 예. 네.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솔직히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청취자의 편지를 읽었는데요. 네. 영화 스텝으로 일하는 청취자이셨어요. 네.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영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국 영화 시장이 좀 엄청나게 넓어졌고 영화라는 게 이제 산업이 돼가지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 한국 영화판인데 그중에서 스타들의 개런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고 감독들도 그렇고 있고요. 유명 감독들은. 그런데 스태프들은 그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 30만 원을 받아? 하고 깜짝 놀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예, 사실인 점도 있고요. 근데 네. 그 이게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다라고 네. 하는 점이 굉장히 처절하죠. 처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한 면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단선적으로만 설명드릴 수 없는 게 네. 이제 기존의 영화가 제작된 방식이라든지 또 현재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거든요. 네.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하는 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가 다 그런가요? 아, 그게 그렇지, 또 그러니까 그렇지 영화마다 않다라는, 다르고 예,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르고 예. 어떤 분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한국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취자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감독, 배우, 뭐, 프로듀서라고 하는 영화사 네. 제작사 대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잘 모르시는 파트를 이제 아셔야 될 텐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크게 프로덕션 파트하고 테크니컬 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프로덕션 파트라고 하는 것은 연출 파트라든지 제작 파트이고요. 테크니컬 파트는 촬영, 조명, 미술, 동시 녹음, 뭐 특수 효과, 뭐 CG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출 제작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의 영화를 기획에서부터 배급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서 움직여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그 이 성원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테크니컬 파트는 그에 비해서 영화가 촬영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 두 파트에 따라서 받는 임금의 수준과 그 이 기간에 차이가 나면서 사실은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프로덕션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영화 네. 한 편의 기획에서부터 배급까지 참여하다 보면 1년 정도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영화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3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뭐 연출부 막내나 제작부 막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한 편에 300만 원을 받고 1년을 일한다. 그럼 네. 30만 원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안영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으로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영화계에서 오래 일을 하셨죠? 그렇다면 네.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셨죠? 저는 제작 파트, 그러니까 제작협회 네. 사람이니까 제작부에서 일을 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프로듀서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라인 프로듀서입니다. 예, 라인 프로듀서요? 예. 라인 프로듀서라,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라인 프로듀서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이전엔 제작 실장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작 파트도 이제 이렇게 역할들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듀서가 있을 테고요. 한 영화의 제작부터 개봉까지를 다 책임지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펀딩을 받고 캐스팅을 하고 주연 배우들의 캐스팅을 하고 감독을 선정하고 주요 스태프들을 이제 캐스팅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뭐 기존의 이제 대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라인 프로듀서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촬영에 쓰여지는 예산과 그 다음에 유닛, 그러니까 물건 뭐 이런 것들, 네. 사람, 네. 그리고 이 촬영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라인 PD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작 부장 또는 제작 부원이라고 네. 얘기도 되고 요즘은 매니저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이제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예산을 책임지는 제작 회계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여지는 예산을 책임지는 그다음에 로케이션을 담당한 로케이션 매니저, 뭐 테크니컬 매니저라든지 뭐 아트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영재 씨는 어떤 영화들에서 작업을 하셨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결합한 건 네. 거울 속으로라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제목은 아직 뭐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어떤 모 영화사의 네. 라인 PD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세요? 그 영화 현장에서 일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밖에서 꿈꿔왔던 그 현장과 굉장히 괴리가 많죠. 차이가 많죠. 저는 촬영 현장에 가기 전에 영화인 회의라고 하는 이제 영화 단체에서 한 5, 6년 있었고요. 그래서 네. 현장이 어떤 곳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을 경험하니까 또 많이 알고 들어갔는데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힘든 영화 현장에 관한 이야기는 음악을 듣고 좀 더 네. 나누도록 할까요? 한국 영화 뭐 힘든 현장의 일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몰랐던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마틴과 에디 머피가 주연한 영화가 있죠. 스티브 마틴이 그 예산이 없지만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감독으로, 에디 머피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의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영화 찍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영화를 찍습니다. 바로 보우핑거라는 영화인데요. 이 중에서 마빈 게이가 부르는 노래 들어봅니다. You're a wonderful one. 영화 Bowfinger 중에서 Marvin Gaye가 부른 You're a Wonderful One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이신 안영진 프로듀서와 함께 한국영화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한국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 영화 제작부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불거져 나온 데에는 환경 자체가 아주 변한 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계 환경이 급변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대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네. 너무 심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태프들은 저임금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 구조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성장이 사실은 그 가장 큰 원인인데요. 기존에 이제 네. 80년 정도 가까이 한국 영화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성장으로 한국 영화 산업화되는 과정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획이라든지 배급이라든지 뭐 제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 자체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산업의 이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면서 장르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뭐 이 산업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유독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 80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제제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표현이 네. 되는데요. 한 명의 감독급 스텝 밑으로 뭐 퍼스트, 세컨, 서드, 막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제별로 편제되어 있으면서 네. 그 도제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렇게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결정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도제라고 하는 일정한 이 패밀리 네. 구조로서 묶일 수 없는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편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영화의 제작 그 크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는 옛날의 제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거고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낸 거죠. 예.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는 산업으로 그렇죠. 한국 영화가 예.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제작 환경은 여전히 도제 시스템에서 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그 도제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감독이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도 본인이 직접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A라고는 감독의 밑에 있는 연출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연출부 막내로 들어가게 돼서 그 감독 밑에서 몇 작품을 거쳐서 세컨이 되고 몇 작품을 거쳐서 퍼스트가 되고 몇 작품을 거쳐서 입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경로를 그 감독님의 인맥과 감독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성 감독님 같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성 감독님의 네. 경우에는 네. 기존에 예전에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뭐 배청호 감독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여러분의 이 대선배님들 밑에서 다 조감독을 하셨던 출신들이에요. 네. 근데 3, 4년 전부터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출 파트에서는 도제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깨지게 된 게 기존에 그런 이 선배 감독 밑에서 조감독을 하던 분들이 입봉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이제 신인 감독으로 바로 입봉하는 네.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네. 그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도제라는 전통이 깨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예. 막내부터 시작해서 퍼스트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입봉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 이제 구조가 전부 다 깨져버린. 네. 연출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찍 그 구조가 깨졌는데 촬영 조명 미술은 최근 한 1, 2년 전까지도 그 도제 지도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촬영 퍼스트에서 입봉을 하려면 네. 기존의 촬영 감독님들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네. 이제 협회라고 촬영 감독협회라고 하는 데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한 촬영 감독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촬영 감독 밑에서는 일하기 힘든 구조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패밀리로 형성돼 있으면서 그 패밀리의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 다른 활동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먹이를 나눠주는 그 우두머리는 네, 그 우두머리도 네. 이제 그 패밀리의 퍼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 조감독, 예. 촬영 퍼스트, 조명 퍼스트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임금에 배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 도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제작 관행에 있어서 제작비가 뭘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 제작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뭐 프리프로덕션이 뭐 제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사전 계획이 뭐 치밀하게 된다면 함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스태프들이 밤새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나 가서 그냥 조명 하나 쳐주고 이러면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일은 조그마하고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되고 한 달 내내 일하는 거가 되고 그런 문제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도제제도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작 방식에 있어서의 그 비효율성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산의 누수와 인력의 누수라고 하는 점이 제작비 상승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물론 뭐 배우 개런티가 상승한다든지 뭐 마케팅 비용이 상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이유가 있지만 그것과도 더불어서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게 제작 예산의 누수입니다. 그게 방금 이제 예로 드신 제가 경험한 촬영장에서 하루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면이긴 했는데 그 촬영과 조명 세팅을 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사실은 세팅만 12시간이요. 네, 세팅만. 그러니까 조명 장비 달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카메라 위치를 잡고요. 카메라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부속, 그러니까 비춰지는 소품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명들은 이제 다 세팅하는 건데 12시간을 넘었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던 거죠. 세팅 끝나고 1시간 정도 촬영하고 나서 다시 세팅을 하는데 한 8시간이 또 세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 가는 게 이제 뭐 기다림의 미학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이라는 게 TV보다도 훨씬 큰 화면으로 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이 티클, 사소한 실수 하나도 잡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투여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 투여에 굳이 다른 파트들까지 사실 대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영화 촬영장은 그걸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촬영 조명의 그 세팅 기간 동안에 다른 파트들은 그것을 돕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놀지언정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우들도 많이 그렇게 기다리고 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촬영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예. 그건 이제 모든 촬영장에서 한두 번은 다 겪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아예 뭐 촬영 조명은 먼저 가서 네. 그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제작 전 단계부터 굉장히 상세하게 촬영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영화의 촬영 스케줄링과 예산을 분배하는 게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가변성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가변성들을 메꾸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나 일정에서 늘어나는 거고요. 일정이라는 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제작비가 상승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스태프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정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나 어떻게 줄이면 된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영화판 내에서 임금과 관련해서 논쟁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임금, 그러니까 저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을 높이기 힘든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인원을 쓰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제작사 대표님들의 입장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내가 돈 주면서 가르칠 일이 있냐. 네. 라고 하는 게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높이기 힘들다라는 게 스태프들의 입장이라면 제작사 네. 대표는 내가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도 어딘데 돈을 줘야 되냐. 라는 굉장히, 예.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부분인데, 네. 이것 때문에 비둘기둥지라고 하는 그 스텝 처우 개선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로 요 논쟁을 가지고 한 2, 3년 동안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2001년부터 2002, 올해 연초까지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정리된 게, 스텝들의 임금을 올리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의 첫 번째 선결과제 이다라는 게 영화계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스냅필 인터뷰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이신 안영진 프로듀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음악을 듣고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음악을 기다리시는 청취자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매튜 브로드릭이 열연을 했는데요. 프로듀서 중에서 들어봅니다. I wanna be a producer. Unhappy, very unhappy, unhappy, unhappy, very, very, very, very, very, very, very unhappy. Oh, our debits all the morning, and our credits all the evening. Until them letters be right. Until them letters be right. I spend my life accounting with figures and such. Unhappy. To what is my life amounting? It figures not much. Unhappy. I have a secret desire hiding deep in my soul. It sets my heart afire to see me in this role. A producer with a hit show on Broadway. I wanna be a producer, lunch at Sardi's every day. I wanna be a producer, sport a top hat and a cane. I wanna be a producer and drive those chorus girls insane. 브로드웨이 뮤지컬 프로듀서 중에서 매튜 브로드릭과 앙상블이 함께 부른 I Wanna Be a Producer였습니다. 스냅필 인터뷰 오늘 그 프로듀서 한 분과 인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영화제작부 협회 부회장이신 안영진 씨와 한국영화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국영화제작 환경이 아직도 뭐랄까 도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는 기다림의 미학을 요구하고 있는 한마디로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좀 낮은 수준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 영화 제작 환경이요. 외국의 경우 이제 특히 헐리우드의 경우가 이제 가장 저희와 대비가 될 텐데요. 그 헐리우드의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그 투여되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계약을 해서 그 계약한 내용이 현장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네. 이런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한국에서 보면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제 카메라의 포지션을 어느 한 군데로 잡기로 사전에 예. 프로듀서라든지 라인 PD와 감독이 다 이제 합의를 보고 예. 그것을 콘티라는 형태로 이제 나왔다면은 그럼 콘티 짤 때 프로듀서도 함께 합의를 하나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예. 헐리우드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헐리우드에서는 그러니까 감독과 촬영 감독이 네. 콘티를 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콘티를 만약에 수정하려고 하면은 네. PD라든지 라인 PD, 조감독과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헐리우드에서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감독이 촬영 감독에게 이거 이렇게 90도 바꾸자라고 하면은 나머지 스태프들과의 합의 없이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유는 왜냐하면 작품을 네.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그렇죠. 예.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화가 많은 부분이 프로듀서와 감독이 함께 만드는 영화라는 그렇죠. 느낌이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프로듀서가 더 강한 아. 그러니까 프로듀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프로듀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하면 영화 이꼴 산업 그 등식 때문에 조금 좀 질리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감독이 그래도 감독과 함께 그 제작하는 사람들의 예술 한번 할까 하면서 만드는 그게 네, 현장에 그쵸. 있는 스태프들은 굉장히 고달프겠지만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게 조금은 인간적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가요? 헐리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한국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네. 헐리우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서를 쓰긴 써도 그게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게 다반사인 거고 그리고 또 안 지켜지는 게 미덕이잖아요. 네. 그쪽은 그게 안 지켜지면 굉장히 큰일이 나거든요. 예. 뭐 소송 걸어들고 예. 저희 나라는 어지간한 소송도 안 하고 뭐 네. 이런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현장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도입했으면 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든지 네. 그걸 통해서 누수를 줄여낸다든지 뭐 나중에 후반 작업할 것까지를 계산하면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부분을 그러니까 장점들을 끌어오겠다는 거고 네. 헐리우드 전체 시스템이 한국엔 적용되기 힘들 거예요.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러니까 뭐 홍상수 감독님이라든지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의 작품은 예. 절대 헐리우드처럼 프로듀서가 이 좌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네. 홍상수 감독님은 홍 감독님의 그 특유의 연출력에 의해서 영화가 이끌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배우들과 끊임없이 술 마시면서 그렇죠. 배우 예.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네. 그것이 영화 속에 담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서 재미를 찾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홍 감독님, 뭐 그런 김기덕 감독님 이런 분들의 영화는 감독의 영화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프로듀서는 감독의 보조자의 역할만 할 뿐이지 네. 절대 감독의 우위에 설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상업영화, 특히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력이 투입되는 상업영화는 네. 그것과는 다르다. 네. 그런 영화들은 헐리우드의 시스템이 많이 적용돼야 된다. 프로듀서라든지 영화 전체의 제작 과 관련된 것을 조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전에 많이 고민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거 외에 또 우리 한국 영화 제작 환경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해야 될 부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또 뭐 없을까요? 이거 스태프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영화 현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떠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조수급 협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로 만들어진 게 이 몇 년 사이인데요. 네. 조감독 협회도 있고 제작비 협회도 있고. 예. 촬영 조명 조수 협회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미술감독 협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수급 협회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미술감독들은 위치상으로는 감독인데 네. 그들이 처해 있는 처우는 조수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수급 협회라고 묻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네. 그 미술감독 협회도 이제 나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협회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목적은 권리 지키기이지만 두 번째는 네.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전문성 강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긍심 또는 이 어떤 뭐랄까요 만족뿐만이 아닌 네. 자신이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되면서 얻게 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현장에서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잡일만 하고 그 잡일에서 느끼게 되는 이 자괴감이 네. 강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바꾸겠다. 그것을 협회가 나서서 교육하고 그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을 네. 너희에게 너희한테 주겠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도 예, 자신의 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에 네. 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한국 영화 제작부 협회에서 그럼 그런 재교육을 위한 어떤 장치도 마련하고 있나요? 네, 그.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크게는 올해 그 영화 아카데미,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나 있는 영화 아카데미와 함께 영화인 재교육 사업이라는 걸 했고요. 네. 그 이제 영화 일을 하는 사람은 배제된 순수하게 영화 하는 사람들을 위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교육하게 되니까 제작부라고 할지라도. 프로덕션이 끝나면서 다른 작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반 작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편집, 네. 뭐 믹싱, 현상. 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작품에 가서도 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전문가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알고 가라. 네. 그런 교육도 하고요. 네. 뭐 이제 이거는 저희뿐만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조감독 협회와 함께 그래서 돈은 그 사업을 하는 돈은 이제 공적 기관에서 받아서 교육 운영은 조감독 협회하고 제작부 협회하고 두 군데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협회 내 그러니까 이건 좀 외부적인 어떤 영역의 교육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개별 분야의 그러니까 촬영이든 조명이든 이제 타 파트의 업무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개별 영역의 교육을 내부 세미나라든지 뭐 이렇게 한 다여섯 명의 소규모 그룹에서 이렇게 계속 아는 사람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네.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얼핏 한국영화제작부 협회라고 해서 기존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그 노조 측의 입장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익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데 물론 권익보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묻혀져 있고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정당한 몫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재교육 사업까지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얼핏 아까 제가 음악이 나갈 때 그 기획사 대표들도 이 한국영화제작부협회의 일에 대해서 뭐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예.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작사 대표님들도 사실은 몇몇 분들은 예전에 제작부였었고요. 네. 창립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작사 대표님들 찾아뵙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차승재 대표님, 그러니까 사이더스의 차승재 예. 대표님을 만나뵀더니 야, 나도 예전에 제작부였어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작부였을 때 이 당한 괴로움과 이 겪었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작품이 잘 만들어진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영화 제작사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또 실상을 따지고 보면 허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고 또는 뭐 인격이 나빠서 안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네. 그 결코 그 제작부 협회, 그러니까 조수급 협회라는 게 기존의 선배들이나 이 기존의 감독급들과 이렇게 적대적으로 네. 투쟁만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예. 물론 협회는 가장 큰 목적은 권익 보호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과 가장 근접한 조직 형태이고 그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표현되어지는 내용이나 이렇게 활동되어지는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라는 겁니다. 예, 사실 그 권익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 뭐 재교육 좀 더 나아지고 전문성을 담보하고 해서 한국 영화 제작 환경 자체가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돼서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누구예요? 고경혜 씨의 편지 같은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런 편지는 계속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네.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꿈들을 버리지 않고 일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참 그게 도대체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떤 매력이 영화에 있을까요? 직접 일하시는 분. 한국 영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요. 새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결코 권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러세요? 제가 아니, 워낙에 열악한, 네. 돈도 뭐 워낙 열악이라고 봤고, 네. 그다음에 그 영화 현장이라는 게 한 데서 일하는 거여서요. 네. 그 추운 날은 추운 대로, 더운 날은 더운 대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 굉장히 힘든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일반인들처럼 배우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게 자기 직업이 되면은 네. 그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 뭐, 그 작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이제 다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만족감이라는 건 분명히 창조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을 텐데 네. 그것에 의지를 두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뭐 취미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바로바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신규 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촬영장에 가면 50% 이상의 신규 인력이 있는 데도 있고요. 예, 평균, 처음으로 영화에 그렇죠. 뛰어든 스태프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신규 인력이에요. 예. 그게 처우 개선에 있어서나 또는 전문성에 있어서나 굉장히 큰 예. 문제점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오신다면은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네. 영화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올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이것이 나의 삶과 직결된 꿈이라는 측면에서 네. 물론 꿈은 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네. 외부에서 맞아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냉혹하고 네. 그 재능적인 부분에서도 냉혹할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도 냉혹하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영화제작부협회 부회장이시니까 네. 그 냉혹한 현실을 조금 더 보드랍게 계속 만들 수 네. 있도록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혹은 안영진 부회장의 직접 프로듀싱 하신 근사한 작품을 가지고 만나볼 수 있길 네,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케빈 스페이스가 주연한 영화죠. 이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 Good Enough 들어봅니다.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자. 하자 작업장 학교의 모토입니다. 하자 작업장 학교.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기는요, 정규 학교로 벗어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종의 실험 학교인데요. 영상, 디자인, 음악, 공연, 웹 작업 이렇게 전공을 택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작품을 만들고요. 또 학교를 마칠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졸업을 한대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자. 이 모토. 사실 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항상 이것을 꿈꿨고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건 아니라고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도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말. 그 말을 하자 작업장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로버트 헬트만 감독, 팀 로빈스가 주연한 영화죠. 플레이어. 토마스 뉴만이 영화음악을 맡았습니다. 더 플레이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